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도발 책동에 항의하는 시위가 메이코 인민사회당의 조치로 최근 메이코 조제 미국 대사관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. 메이코 인민사회당의 인사들과 군중이 시위에 참가했습니다.